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아 넘어지는 제 허고 그 말 속 알아듣거느냐?